남해용왕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모여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하기를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만해 난감만해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간을 어찌 구한단 말이요 난난난난난난난나 난감하네 돈실소 병에 실소 벼슬 두실소 세상에 나가긴 더욱 더 실소 어찌 저 험한 세상 간단 말이오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야 난감하네 어찌었던 일이 하여 별주부 세상에 나왔는디 정신없이 토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코는 옷 토끼는 쫓끝 입은 방끝 아 저놈이 바로 토끼였다 이에 별주부 허는 말이 아이고 두선생 정말 반갑소 나는 용궁 써온 별주부이오 용왕님께서 금상 주신다허니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용궁 갑시다 거리엔 산에 진미 넘쳐나고 건물은 모두 황금으로 지었고 게다가 벼슬까지 하실 것이니 나와 용궁 가서 부귀영화 주부에게 토끼의 간을 구하라 보니 이 말들은 별주부 말